오너라 업고 도자. 이리 오너라 업고 도자.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. 사랑해로구나 내 사랑이지. 이게 내 사랑이로다. 밤에도 내 사랑아. 이감 무엇을 먹으려느냐. 이감 무엇을 먹으려느냐.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정을 따르르르르. 부엌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저 문푹 떠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. 아니 그것도 고난 드실소.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.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. 행도를 주랴 오도를 주랴 귤병 사탕의회와 당을 주랴. 아니 그것도 난 드실소.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.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. 당동지질로지허니 외가지당 참에 먹으려느냐. 아니 그것도 나 드실소.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.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.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.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.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길을 보자. 빵그도 서라 희속을 보자. 아 한매도 내 사랑아.